그랬어 사람 날씨는 생각나 고공 얼었던 내 손 잡아줬네 녹아서 몸 아닌 마음이 좀 많이 좋아서 눈 속 웃는 내 모습이 우리 둘이 함께 변할살이 인생처럼 시간이 빨리 지나가 이미 끝난 너와 나 다시 오는 눈처럼 돌아올 순 없네 겨울이 피어내는 아름다운 눈꽃 유난히 추위야 그건 눈물이 지워내는 나쁜 따윈 있고 여전히 그 눈에 중독돼요 내질렀던 소리 없는 고백과 저 멀리에 잡을 수 없는 그녀가 마지막 상상하는 저 상황 이제 현실로 그대 데려와 내가 제일 커. 내가 제일 커. 내가 한물이거든. 아, 진짜.